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을 부르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히 이 주 안에 서야 할 이 성도들을 자신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또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서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라라는 말은 만약 우리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이 편지를 받을 때 당시로 갔다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이 서라라는 단어는 사실 군사 용어예요. 왜냐하면은 이 군사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죠. 앞서도 몇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군인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 계시잖아요. 그 군인들이 쓰는 그 용어,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시에는 많은 로마의 그 퇴역 장교들이, 그 로마 황제가 특별히 그들을 예우해서 로마 시민처럼 대우해 주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고, 그리고 그러한 군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을 여러, 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군사 용어, 그들이 잘 아는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군인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말이 어떤 단어로 당시에 사용됐냐면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키만큼 큰 방패를 들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데 그 방패를 앞에 딱 그 세워두고 군인들이 그 횡대로 일렬로 쫙 쓰는 겁니다. 방패를 앞에 두고 방패 맞고 해서 딱 그거를 앞에 막아둔 상태에서 쫙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오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방패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마치 그런 용어를 쓸 때 서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굳건히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앞서도 여러 차례 그러한 언급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신변과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 곧 주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피해나 손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핍박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들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유독 더 그런 경제적인 가난함과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또 어려움으로 겪고 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빌립보 교회에 사실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로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에 중추적인 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마음이 달랐던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경제적인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다각도에서 옥조여왔던 거죠.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비록 멀리 떨어져 감옥에 있지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십시오.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지금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세상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또 내적인 그러한 분열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와 같은 거예요. 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서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방패로 막고 공격해오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격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뭐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미세먼지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정말 오염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아무런 문제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순수한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놓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서서 패하지 않도록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신앙의 영적 전쟁이죠.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서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서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서야지 이것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가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럼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그 4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한쪽에 그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자기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 이 같은 마음도 중요하지만요, 그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은 주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낮아지셔서 낮은 우리를, 천한 우리를 높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직분자를 직분자로 선출되는 사람이나 또 뽑는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앞세우는 마음, 그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동역자를, 거기 보면은 3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랬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분열 때문에 스스로 자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사실 거기 보면 글레멘드나 뭐 수주고스나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일꾼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질 때 같은 교인인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는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저 여인들을 돕고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느 한쪽 편을 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에이 나와 상관없으니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 알아서 하라 그래 내버려 둬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진짜 동역자를 도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3절에요.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그 다음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넌 틀렸어. 그래서 서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잠시 보고 말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잠시 보고 말면 뭐 혹시 그럴지 몰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잠시 보고 끝날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우려는 그 마음, 동역자를 돕는 이 마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참여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함께 도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마음을 써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들을 도우라 했어요. 자, 세 번째는요. 4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실 때도 있고 소리치실 때도 있고 화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지 않은 그 마음의 실제적인 뭐라 그럴까요? 정서라 그럴까요? 그 마음의 어떤 인격과 성품이랄까요? 성령의 열매랄까요? 그게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이 좋아서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웃음이 나는. 우리 실버대학에서 웃음 치료하니까 막 하하하하 웃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삶에서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주관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이 참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사랑은 그것은 배워야 할 감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있지만요. 항상 기뻐하는 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지금 내가 이 기뻐할 수 없는, 아니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의지적인 선택이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든 삶을 산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뜻으로 세우신 것이라면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우리 육구역 찬양이 뭐였죠? 제목이?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시고 그걸 찬송을 하셨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죠? 그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안에 서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서야 되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곧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써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서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 안에 서라는 구체적인 모습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익숙하면서도 또 막상 생각하면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관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은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우리가 신분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런 신분에 걸맞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분은 그런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여기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정작 우리의 실제 모습은 때로는 추악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 연약한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신분은 수준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여기 있는데 우리 수준은 여기 있어요.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관용한다는 건 뭡니까? 관용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수준이 신분이 여기인데 우리의 수준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어떤 일을 처리할 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심지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역을 하는 그 이유가 세상의 어떤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성공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교회 사역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돈을 내 돈 써가면서 오히려 내 고생과 수고를 들여가면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대개 뭡니까? 그래서 그 감사든 감격이든 또 은혜에 대한 반응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사명이든 다 사실은 자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섬김의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은요. 이런 좋은 뜻에서 자원에서 섬김으로 감사해서 또 기쁨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사명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때로는 그 사역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사나 어떤 실력보다는 어떤 필요나 상황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킬 때는 했는데 아니 사람이 늘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소홀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맡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은 여기인데 우리의 수준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이 신분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관용한다는 것은 그런 말이죠. 물론 모든 상황을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력과 선택이 그래서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용해야 할 때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경우 관용해야 돼요. 많은 경우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냥 우리가 먼저 앞서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망각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관용해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목회사자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관용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래요. 그냥 관용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관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이 없어서 참거나 아무것도 몰라서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관용한다고요? 왜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수준은 신분은 여기인데 수준은 여기지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관용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관용해야 될 필요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관용해 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용납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그 5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 여러분 왜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용해야 되고 왜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심판자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건 뭡니까? 내가 심판자로 쓰면 못 기다려요. 그죠? 내가 심판자가 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니까 또 내가 뭐 맞는 것 같고 상대방은 틀린 것 같으니까 자꾸 심판자로 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서 선악간에 곧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실제로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관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처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한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는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관용을 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꾸 그 우리를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나를 추동하는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곧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복됨을 맛보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고서 내가 그러지 못할 때 나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추스리고 또 그럴 때는 더욱더 그 힘을 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관용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죠. 관용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6절을 보세요. 6절. 거기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자주 그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사실 우리를 가장 흔드는 게 뭐예요? 염려죠. 작은 염려가 우리를 흔듭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건 작은 여우처럼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건요. 어마어마한 뭐 큰 그 뭐 사건도 있지만 사실 자그마한 그 염려들이 걱정들이 불안들이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조금씩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말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상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말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행동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염려를 막아야 되는데 염려를 막는 길은 뭡니까? 말로 행동으로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염려가 막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알면서도 그게 또 반복되는 게 사람이고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게 이 사람의 몸에 밴 습관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염려가 될 때,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의 유익이 그런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때 기도하면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유익 아닙니까? 그잖아요. 염려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른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염려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히지 않고 그 염려의 문제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기도로 바뀔 때 우리의 마음도 실제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건 뭡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보시면요. 아, 거기 전에 한번 거기 그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아, 6절에 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염려는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 염려로부터 그 염려를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도의 실제적인 유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있고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제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그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염려가 있죠. 그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로 보시면은 8절에 뭐랍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그다음에 쭉 가시면은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럼 이것이 뭘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뭘 생각하라는 거죠? 거기 8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길게 나와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에 약간 애매한데 새번역이 오히려 번역이 좀 난 것 같아요. 이거는 무엇이든지 이게 더 확실해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가 됐든 참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역시 뭡니까? 이게 구절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은 뭡니까? 평강이 우리가 풍성한 삶의 핵심이 평강인데 언제 참된 것을 생각하고 또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사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핏 보면요 이 8절 말씀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위로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안에서는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참된 것 생각해라. 경건한 것 생각해라. 의로운 것 생각해라. 정결한 것 생각해라.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 생각해라. 너무 빤한 교과서적인 그러한 겉면이 아닌가, 그런 충고 아닌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겉면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과 이 겉면을 더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크게 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걸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가가 그 사람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뭘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지냈는가?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살기도 하지만 생각 없이 살면서도 돌아보면요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다 생각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생각한 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지 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뭐든. 근데 뭐라 그래요? 뭘 생각하라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로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청소년기, 청년기, 그 인생의 어떤 결정들을 할 때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사느냐가 그 아이의 앞으로의 진로와 영향이 됩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그 생각이 뭐와도 연결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사느냐, 이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사실 이 성도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받는 그 핍박 때문에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 원망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교회를 잘 섬길 땐 좋았지만 네 편 내 편 하면서 서로 싸울 때는 교회 분위기가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지배받기 쉬웠습니다. 그런 내적인 분노나 불평과 원망이 그냥 마음껏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분노, 불평, 원망 이런 것이 마음에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증오, 원망 그걸 가득해서 내적인 평강을 잃지 않겠습니까? 저급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도 평강을 도모할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았죠.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도요, 이 세상도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악한 사람들이 이 남을 속이고 밟고 사는 걸 보면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이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요, 그게 내 문제로 막 내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내가 당장 그걸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어떤 손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게 될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간 바보 취급당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밟히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나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냥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하고 성적인 타락이 그냥 일상화되고 외도하고 난잡한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자행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그냥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밟고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거, 그냥 자기 만족적인 거, 자기 쾌락적인 거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오용하고 그걸 남용하는 그런 사회에서 계속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쓰레기를 제가 치우잖아요. 음식 쓰레기. 이 봉투에다가 이제 담아두잖아요. 뭐 음식 먹고 하면 이렇게 봉투에 담아둬서 이제 이 날 잡아서 버리는데 이 귤을 껍질을 이 봉투에 담아뒀더니요. 오, 이게 하루아침에 거기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이 곰팡이 핀 게 그냥 또 가만히 뒀더니 이게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그런 곰팡이 필 만한 것들이 그냥 샥 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게 이제 보인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화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사로잡혀서 사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곰팡이가 부패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그 사회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그 인생이 결국 온통 썩은 곰팡이로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건 다 고상한 것들이죠. 정상적인 것들이죠. 바람직한 것들이에요. 고상한 가치, 바람직한 덕목,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그냥 나를 그것이 나를 그냥 이렇게 곰팡이 쓸도록 내버려 둘지 말고 우리 생각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생각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나한테 저절로 온대니까요. 그냥 나를 그냥 곰팡이 그렇게 피도록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 권면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앞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패하고 이 곰팡이가 피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 바보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잃는 게 있고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의 부패한 것들이 세상의 그 지금 이 고상한 것들, 이 거룩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손해와 또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떠나시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걸 원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득하도록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우리를 부패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